빠치 업무 못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울기도 하면서 살아가세. 청사 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그님이 다시 온다. 봉수대 공수가 하니 아니나 오지는 못하니라. 찾아서 날아든다.